해양절경축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이 28일 평양의 청춘거리 런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회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, 체육인들,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공화국 새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. 런구, 배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.